Baby, I'm a monster. Mona and Mona, I see you in slow-mo. You know you're in trouble. Ooh, ooh, ooh, ooh. 밟아, 등 잡아, 어차피 손 뻗어. 위에서 못 나가, you know that. 눈을 뜬 순간, 피어나. All eyes on me, 불을 질러라. Do or die, all my life. Yeah, you ain't seen nothing yet. Got them all gone. Them all going. Yeah, hold on. Shh. 깐들이 보라니 달빙보네. 이건 네 귀에 줄 축보. 음악에 맞춰 그냥 춤춰. 히비리 핫바 뿜뿜 파워. 분위기 타올라 니들 눈 돌아. 쟁하네 적전에 충격일 거야. From the screen 홈런을 쳤고 내 다음은 위. 어중이 터중이 중간하니 날 보고 다쳤던 입대서 쉬쉬쉬. You know what it is. I be running this. Pull up in a ghost. Pick up pick up boo hoo. Vroom vroom. 니네 심장이 박둥이 퍽퍽 Pedal to the metal, click, click, click, put them up to the sky, high, high, high, high. 천천히 불태워 네가 잠든 사이. Time's up. 올라가 올라가 더 꼭대기 꼭대기로 한우위 한우위로